좀 놈이 후카이 스갓다 들썩 굳어 좀 놈이 후카이 디스다운 코노바 Let's sell it to LA 놈이 호세 저싹기온이 소스 카타테니 사케 뭐 카타테니 주소스 도메이나 크리스토 글라스 나가 유래를 게이츠 게이츠 뭐 사케 놈에 봐요 오세푸 You don't know, you don't know, you don't know what you do I'ma show you back to no style, back to no you get I be there, 가사로 목숨 마이 간단히 와오 토대로 와게 난 tonight Woo! We know about the matter, we're the party, yeah 내 모르 마대어, we're the party, yeah Sing it, 우타, 맡아, 들게, 놈이, 맡아 우마레, 카와레 속 놈이 호 So like it, oh, come on 지다 ain't no fraud 속 놈이 호 기분 퍽퍽 You ready for this? Are you ready to get hyped up? Come on.